자꾸 겁이 나. 널 사랑해서 더 다가서면 멀어질까 말도 못해. 바보처럼 널 생각하면 아린 마음에 한숨만 나와 실없이 웃다 울어. 너 때문에 아파 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너라서 몇 번도 참을 수 있어. 처음부터 너 하나밖에 난 몰랐으니까 단골에서 이렇게 보고 싶은 너라서 사랑해. 너무 아프지만 너무 힘들지만 너라서 난 괜찮아. 언제나처럼 마음 졸이며 또 바라보고 또 기다리다 지쳐 때문에 슬퍼. 많아서 이렇게 사랑하는 너라서 몇 번도 참을 수 있어. 처음부터 너 하나밖에 난